만수리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점하여 8.1 주조 세계식량계획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유엔 인구기금 대표부 성원들과 공화국 영웅 안동수 유가족인 정길심 동포가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 이에 앞서 백두산 졸세위인들의 동상에 주조 유엔 개발계획 세계보건기구 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했습니다.